반복된 물에 묻는 너의 눈빛이 오늘따라 상당히 거슬리지. 그 어떤 대화도 답은 아무로만 마감되는 것은 이번뿐이 아니잖아. 우리 사이 친절함을 부탁해. 우리 서로에게만 또 차갑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또 준비했던 그런 날이 그냥 지금 다가왔어. 내겐 더 이상 이젠 너란 건 없어. 차갑게 돌아서지만 알았는데 매 순간에 네가 아른거려. 길을 걷다 나 같은 사람이 네 앞을 지나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줘. 아니 또 다가와줘. 너까지 아프게 할 생각 없어 baby. 내가 짊어질게. Never mind, never mind. 서로의 갈길을 막지 않기를 바래. 난 그러길 바래. 어느 화창한 봄 아니 추운 또 가시지 않은 날에 우린 또 가볍게 꼴. 그냥 처음엔 좋아 보였던 것들 뿐인데 날이 점점 조여왔지독. 선뜻 나서질 않아 부서질 사이 그 틈을 메꾸는 의미 없는 대화들만 계속되고 있잖아. 하루 온종일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채 시간을 뺐지.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한 채 그저 난 무지하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 또 무식하게. 그게 너라면 더욱더 girl 그래서 이별을 말하네. I forget your love. 내겐 더 이상 이젠 너란 건 없어. 차갑게 돌아서지만 알았는데 매 순간에 네가 아른거려. 길을 걷다 나 같은 사람이 네 앞을 지나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줘. 아니 또 다가와줘. 너까지 아프게 할 생각 없어 baby. 내가 짊어질게. Never mind, never mind. 서로의 갈길을 막지 않기를 바래. 난 그러길 바래.